꽃잎이 피고 또 질게면 그날이 또다시 생각나 못 견디겠네. 서로가 말도 하지 않고 나는 돌아져서 그대로 와 버렸네. 그날이 또다시 생각나 못 견디겠네. 서로가 말도 하지 않고 나는 돌아져서 그대로 와 버렸네. 비고 떠질 때면 그날이 또다시 생각나 못 견디겠네. 서로가 말도 하지 않고 나는 돌아져